네, 이제 어떤 게 제일 에바에서 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뭐 좀 어떤 거에 좀 저는 미사토. 미사토 씨 어떤 면이? 그냥 미사토가 거기서 제일 어른인데 네.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그 TV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미사토가 정말 안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 애들을 케어하는 거 말고 자기도 세컨드 임팩트 때 희생자죠. 아빠를 잃고 네. 희생자인데 그거를 극복, 근데 물론 그거는 거의 TV판에 나오진 않지만 극복을 하고 뭐 조종을 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되게 성숙한 척하면서 조종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미성숙해 보이는 인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던 펜펜 때문에 제가 이 아이디를 제가 펜펜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미사토에게 이입을 해서 그분을 이해했다는 게 굉장히 성숙한 그러니까. 관점 같아요. 아니 아직 심지는 관심이 없었어. 아니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이거 뭐 성별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 확실히 지금 다시 봐도 그러니까 아스카나 레이는 뭐가 좀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측면에서 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좀 건덕지가 좀 적은 특히나 레이는 네, 특히 레이는 그렇고 아스카는 뭐 약간은 그래도 이해 여지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아마 신지에게 그냥 이입을 했겠죠. 그 당시 중학생이면은 저도 지금 봐도 신지가 지금 봐도 신지가 네. 그러니까 네, 우선아 미사토 얘기를 더 미사토 얘기 더 하라고요? 아니 더 하실 말씀 이어가시죠. 아스카를 저는 아스카가 나왔을 때 아스카를 좀 좋아하려고 하다가 네. 아스카가 크면 미사토처럼 되지 않을까, 저 상태로 계속 크면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진짜 신기했었어요. 그때는 미사토가 진짜 엄청 어른 같았거든요. 근데 맞아. 서른 살 지나고 에반게리온 보니까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아직 천 번을 안 흔들렸어. 어른이 안 됐다. 천 번 흔들려야 되는데 아직 덜 흔들려서 그래요 미사토가. 천 번 흔들리면 죽어요. 그리고 미사토가 데리고 있는 그 펭펜이라는 펭귄한테도 좀 끌렸던 게 네네. 어디선가, 그러니까 일단은 펭귄이 그 중간에 그 신도 나오잖아요. 수족관에 가는데 신극장인가 국극장인가 아무튼 어디선가 거대한 수족관에 멸균 상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고래들 이렇게 보이고 펭펜은 밖에서 안에 있는 펭귄을 보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 때문에 얘가 혼자 살아남은 펭귄인데 그걸 데려다가 키우는 미사토의 심정에 조금 이입을 많이 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미사토가 그 세컨드 임팩트를 접했던 때 거기 장소가 그 남극 쪽이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트라우마랑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번에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단순히 그냥 어느 순간 이후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 펭귄이 무슨 종류의 펭귄인가요? 아. 펜펜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래도 되고 그러면 그 질문도 지금 얘기를 할까요? 시온님의 펜펜 얘기가 나온 김에 미사토 얘기를 하면서 펜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맞아. 같아요. 되게 다 중요하고 근데 미사토 생각보다 그 에반게리온을 봤던 분들은 미사토에 대해서 그닥 그런 생각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두 분아. 저는 미사토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미사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미사토가 그냥 되게 어른이었고 맞아. 제가 뭔가를 이입할 수 있는 거기서 어쨌든 보호자고 되게 지금의 기억으로는 저는 사실 에바를 거의 그 중학생 때 보고 정주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렇게 에바를 그 당시에 한번 빡 맞고 또 정주행을 할 엄두는 안 났어요 저는. 네, 그때가 너무 커가지고 양이 많기도 하고 뭐 내용 그 길이는 짧지만 내가 이거를 뭐 막 시기 때마다 정주행을 하기엔 전 좀 힘들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생각나면 그냥 다시 보고 이럴 만한 작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 거는 되게 아니라서 저는 마음을 잡고. 네, 이번에 진짜 거의 20년 넘게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되게 아 내가 왜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았 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신지한테 되게 많이 이번에도 신지한테 좀 많이 마음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사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보호자고 그 딱 정말 걔네가 미사토를 보는 정도 되게 멋진 어른이고 막 처음에는 막 발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일할 땐 되게 딱 떨어지는데 약한 면도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딱 그 당시 때 남자 애들이 되게 판타지를 가질 만한 대상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봤을 때는 이제 팬팬님처럼 저는 신지가 인성적으로 망하면 겐도가 되고 조금 극복하면 미사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전 아스카라 연결시켜본 적은 없고 신지가 그래도 조금 자기를 좀 컨트롤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미사토 같은 사람이 물론 이제 밝고 맥주 마시는 면은 빼고 그렇지 않을까라 정도만 좀 생각을 했고 지금에 대해서 미사토를 얘기하면은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재난에서 살아남은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미사토는 퓨 전에고요. 서파까지만 신극장판은 저희 네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우선 구판 기준으로만 얘기하시면 네.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학교 그 당시에 볼 때는 미사토에 대한 그런 뭔가 그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했듯이 어른이고 그러니까 그때 뭐 14살 15살 그 당시의 나이로 보기에 27살 28살이면 굉장한 어른이잖아요. 엄청난 어른이죠. 그것도 그렇고 신지가 미사토에게 느꼈던 감정이랑 딱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자기는 이제 혼자 있고 싶고 좀 약간 그런데 계속 말 걸고 막 아 뭐 밥 먹어야지 뭐 청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안 일어나니 뭐 하고면서 아까 고마운데 귀찮기도 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하게 이제 좀 뭐 어머니나 뭐 그런 주변 가족들한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스자라랑 그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뭐 평소에는 저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고 집에서는 맨날 맞아. 그냥 헐벗고 맥주 마시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라고 너한테만 보여주는 모습 아니냐. 근데 그거를 확실히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서 그거를 다시 보니까 좀 미사토라는 캐릭터가 다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사토도 신지한테 되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너무 뭔가를 이제 뭐 너무 대입을 하고 좀 투영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사토 자체도 좀 고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신지한테 마음이 가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삶을 겪었기 때문에 신지를 신경을 쓰는 거죠.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그 에바 파일럿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 이제 직업적인 그것도 그렇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되게 미사토의 갈등들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아마 미사토가 그 세컨드 임팩트에서 살아남고 거의 공황 상태였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지위에 오르게 됐는데 극복을 하고 그래서 더 신지나 뭐 아스카 이런 애들한테 좀 근데 미사토는 레이는 좀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상 인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지나 아스카까진 모르겠지만 일단 신지한테는 좀 그런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옛날이 생각나서 물론 그 똑같지 않지만 그래서 미사토가 참 가오겔의 연두에 이어서 또 하나의 고길동이었구나. 고길동이래. 근데 보면은 신지가 항상 뭐 되게 뭐 예를 들어 정신오염이 됐다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미사토잖아요. 맞아요. 네. 미사토상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토상 그 다음에 뭐 아스카 아야나미 뭐 어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또상 이런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마지막. 항상 약간 엔드 누구? 맞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미사토를 먼저 외치고 끝에 겐도 겐도라고 안 하지 아빠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게 신지는 어머니를 부른 적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엄마 그냥 나즈막히 그냥 뭐 얘기한... 추억이나 기억으로만 에이. 하지 뭔가 그런 순간에 어머니를 떠올리거나 그러니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5살 때 그러니까 유이가 그지 떠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어머니가 제일 편하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질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빈거를 아마 미사토가 이제 좀 뒤늦게라도 조금 채워주면서 미사토를 먼저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라는 인간이 또 그 모양 그 꼴이다 보니까 아까 팬팬 얘기를 네네. 하다가 말하는데 미사토 하면 진짜 팬팬 미사토 피규어에 항상 팬팬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샀는데 원래 요거엔 요 지금 피규어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에는 네. 요만한 팬팬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딸려있는데 저는 팬팬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사토가 친구 집이 아니라 누구지 몇죠? 아무튼 어딘가에 맡기고 그 이후에 안 나왔거든요. 펜펜 잠시 동안 이별이구나 했는데 영원히 이별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펜펜이 온천을 좋아해서 원래 온천 펭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펜펜의 진짜 학명은 마카로니 펭귄이고요. 네. 마카로니? 그 학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도가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설정? 네. 공식 설정? 요거를 보고 땄는데 완전히 마카로니 펭귄은 아닌데 이건 어느 정도 차용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펜펜 펭귄을 보려고 그 어디죠? 북해도에 있는 아사히카와 동물원에 가가지고 저거 펜펜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펭귄은 미사토가 주는 것처럼 맥주를 먹을 수도 없고 온천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거 설정 때문에 아마 온천 펭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온천 펭귄이랑 펭귄은 없고 아마 그렇겠죠. 네. 그 딴 얘기인데 그 해피피트? 해피피트? 아 해피피트? 조지 밀러의 해피피트. 네. 네. 매드맥스의. 그쪽 거기는 아마 안 나오겠죠? 해피피트? 그, 거기는 황제 펭귄들만 나오던 황제 펭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거랑 서핑업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아마 있었는데. 서핑업 애니메이션? 네. 네. 그 펭귄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펭귄들이 서핑하는 뭐. 걔는 거기 잠깐만 거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한번 어딘가에 나온 적 있어요. 이 똑같은 펭귄이 저희 뭐 파브르 선생님 모셨는데 아니 파브르는 곤충이에요. 아 맞다 시튼 동물기. 아니 근데 이제 그 펜펜의 디자인에서 이 갈기라고 해야 되나 깃털이 네. 뾰족뾰족 서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 어 맞아요. 그 해피피트에도 아마 그때 로빈 윌리엄스가 성우 맡았던 뭐 그런 펭귄이 좀 비슷하게 네네네. 생겨서 맞아. 혹시 하고 지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하고 여쭤봤는데 저희 뭐 따로 알아볼게요 이제. 네. 갑자기 펭귄 전문으로. 아니 그래서 펜펜 관련해가지고 아까 시온님께서 아, 네. 사실 추신으로 네. 질문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에반게리온 Q 신극장판 네. Q에서 펜펜이 성체가 된 것이 AAA 트리플 A AAA 분더라는 썰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분더라는 게 저도 질문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지 몰랐는데 네. 극장판을 다시 보니까 그 이제 미사토가 타고 있는 그 어떤 전함. 네, 네. 이만한. 네 전함인데 약간 그 날개가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요. 검은색의 약간 고래 같기도 하고 펭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겨서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역시 시온님은 진짜 대단한 덕분. 저희 게스트로 초대를 할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걸 진짜 저도 펜펜 좋아하는데 그 이거는 되게 공공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일본 에바덕들도 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AA 분더가 그 뼈대 자체가 좀 이렇게 세워놓으면 펜펜 아, 서 있는 것 같은 형상이어서. 네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펜펜보다는 좀 더 고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수족관에 안에 고래가 큰 고래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그런 걸 보고 좀 차용을 하지 않았나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했었고 펜펜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일리가 있는 네, 것 일리는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미사토가 타고 다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새 모양이 나올 때가 거기는 일단 없으니까 새들이 다 멸종하고 난 세상이니까 근데 팬들은 펜펜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인 합의가 됐다. 어, 네. 아름아름이래. 입소문이 났어. 아, 네. 야 펜펜이 분차래. 아니 그만큼 다들 그럴싸한 거지. 펜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아, 네. 안 나오니까. 펜펜이 안 나와서 그래서 펜펜 동인지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국내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일본 거 일본 정말 매니악하죠. 포털에서 좀 찾아보시면 전 네.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아무튼. 네. 근데 진짜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딱 펜펜이 안 나오는 시기가 이제 좀 에바의 성 그 애니메이션 TV판의 성격이 좀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미사토 테마가 더 이상 맥주 마시는 테마가 네.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그 서비스도 안 나오고 예고할 때에 그리고 뭐 맥주를 되게 조용히 마신다거나 그때부터 슬슬 이제 펜펜이 그냥 신지 옆에서 좀 쳐다본다거나 그 정도에만 하다 어느 순간 완전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그리고 펜펜이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미사토가 맥주를 마시진 않고 카지가 죽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일단 카지가 죽었다는 걸 네, 대충 네. 알고 나서부터는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고 캔커피를 마셔요. 카지가 마시던 아, UCC 네 UCC 캔커피 아 그게 그 캔이 그게 엄청 쌓여있는데 그걸 계속 중독자처럼 계속 캔을 마시고 그런데 일단은 진짜 펜펜이 없어지면서부터 에반게리온이 맞아요. 정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처럼 바뀌는 글로 달려가는 네 그렇더라고요. 딱 제레가 언급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잖아요. 제레 시나리오 얘기 나오고 하면서부터 인류보안 계획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인류보안 계획의 얘기가 사실은 에바가 진짜로 뭐 진짜인지 원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인류보안 계획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에이트필드가 마음의 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거길 향해 달려가고 찍고 막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가 사실 가장 크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에바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걱정이나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그냥 청춘 애들 그냥 만화 사춘기 시절의 고민처럼 조금씩 나왔던 게 이제 메카닉이랑 은유가 막 되면서 그다음 추후에는 완전히 합쳐져 버리고 결국에는 인류보안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의 마음의 벽을 모두 다 해서 그냥 모두가 하나가 돼버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게 되는 게 인류보안 계획이잖아요. 단순하게만 말하자면 그게 약간 TV판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되게 너무 복잡한 개념이지만 네. 단순하게만 말하면 사실 그런 거고 그게 또 제레와 이게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앞부분에 떡밥을 잘 심어놔가지고 뒤에 그렇게 가도 좀 덜 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에이티필드가 그냥 단순히 방어막처럼 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에바 자체가 그냥 합체 변신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사실상 그 설정상에서는 이제 아담이나 이걸 따와갖고 만든 어떻게 보면 다른 아담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같은.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쟤네가 인간이 아닌 거지. 아담의 수많은 자식 중에 다른 형태인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형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반게리온이고 뭐 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설정들을 앞에 살짝 풀어놓으니까 뒤에 갑자기 엄청 어두워지고 폭주를 해도 크게 물론 여기가 장벽을 느껴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설정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은 게 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작품적으로는 인류보안 계획이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 안도도 인류보안 계획이 정확히 뭐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땐 진짜 인류보안 계획 막 사도 이런 게 반복되니까 와 진짜 엄청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뭐 제1사도 제2사도 이런 것도 네네, 나오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오타쿠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설정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그 면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거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떡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이제 해석 하나의 어떤 정본이 없죠. 정론으로 해석되거나 그런 게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에티필드부터 해서 뭐 위상 공간이 중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싱크로율이 어쩌고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설명해주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에반게리온 해석집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 저 봤거든요 한 번. 네. 그 완독 에반게리온 그거요? 네. 책으로 나온 거? 근데 그거 봐도 뭐 네. 제 친구도 봤는데 뭐가 없어. 어떠셨대요? 그거 보고 나서 좀 괜찮았대요? 제 친구요? 그냥 읽고 근데 그것도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엄디저트님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또 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해석이. 그래갖고 이분이 완전 정론으로 밀고 있는 거랑 그 루리앱의 이제 유명한 엄디저트님 그 에바 관련해서 거의 논문 쓰실 분. 그분 저도 그걸 계속 읽고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되게 다른 부분도 꽤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내가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설정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모든 설정 사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끌어다가 이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걸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저도 아니 사실 진짜 그게 무슨 소용이지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 당시에는 에반게리온에 이제 완전 빠져있을 때 중학교 때는 이게 성경을 어쨌든 모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떡밥으로 한 작품이잖아요. 많이 나와요, 엄청 나오죠. 폭발도 십자가 모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네온 제네시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창세기 성서에서 말하는 창세기고 사도나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사도의 사자가 이제 천사할 때 사자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이름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사키엘, 뭐 삼시엘, 그러니까 이 뭔가 엘 이런 게 붙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 그러니까 미카엘이라든지 그런 것과 이제 좀 연관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카지가 사도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엔젤이라고 그러기도 엔젤이라고 하고. 실제로 OST도 엔젤스 어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바는 이브고 아담 뭐 이런 설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뭔가 없어도 있어 보이는 맞아요. 그게 없어도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에바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좋았던 게 그 이게 저는 저희가 자주 까지만 곡 제가 자주 까지만 네. 저는 곡성처럼 텅 빈 작품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죠. 어디 에버를 곡성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설정 장난질만 해놓고 네네. 야 니네 이거 약간 던져만 맞아,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텅 빈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 그리고 메시지가 있으니까. 네, 메시지가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따온 설정들이나 뭐 공식 설정집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어쨌든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탄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몰라도 대단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설정을 해석을 하고 파는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크게 설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네네. 지금도 그렇고 네. 저한테는 여전히 중요한 게 이제 인물들 이 신지라는 인물이 어떻게 조금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겐도가 신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싸하고 설정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여전히 그 완독 그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도 200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는 네. 예. 그런 신극장판이 또 나오고 이런 거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탄탄함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설정이 큰 의미가 없지만 네. 그게 작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아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된 어떤 그쵸. 재료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그 뭐가 제일 좀 마음이 끌리셨어요 그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미사토 얘기로 넘어왔는데 저는 지금 얘기한 저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신지라는 인물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걸 어쨌든 미사토가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인류보완객이 사실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된 거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중학교 때 TV판을 볼 때에는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막 그 깊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엔드 오브 에바를 아마 스무 살 때쯤에 제대로 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나니까 좀 이 그게 새롭게 보이는 그러니까 확실히 엔드 오브 에바가 뭔가 그 TV판의 어떤 그 좀 세계말적이라거나 그런 이제 신지의 어떤 갈등이나 인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완전히 농축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거만 보고 이제 에반게리온 보려면 까마득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엔드 오브 에바를 지금 다시 보면서도 아 여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 사춘기에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는 항상 사실 사람들과 대하면서 그 나이 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스무 살도 이제 막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처음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학과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막 누군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랑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막 누구를 좋아했다가 차이기도 하고 막 여러 그런 것들이 있던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중학교 때 그때 TV판을 볼 때보다 그때 더 엔드 오브 에바 때문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막 되게 골똘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전 처음에는 기체 자체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신지가 타는 초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애가 로봇을 타는데 그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머리통에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징가 제트. 네, 폐까지 LCL 용액을 한번 들이마시고 이제 편해지면 거기서부터 조종을 하고 싱크로율을 맞추고 하는 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에바도 그 타고 있는 조종사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아스카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좀 집중해서 보다가 갑자기 미사토로 넘어가서 근데 이게 진짜 미사토의 시점으로 에바 전체를 다시 정주행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렇게 보면 좀 다 이상한 것들을 좀 잡혀요. 그러니까 신지에서 좀 벗어나서 미사토의 눈으로 좀 보면 네.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체에 처음에 관심이 많다가 저도 인간 쪽으로 좀 돌아간 케이스거든요. 도군처럼. 네네. 미사토로 보시면은 아까 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예를 들면 미사토에서 전체를 해버리면 이제 뭐 인류보안계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르프라는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처럼 조금 그쵸? 진실을 향해서 좀 가잖아요. 네. 이제 뭐 겐도랑 후유츠키가 기본적으로 이걸 잡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사토는 작전 실세이긴 하지만 이제 인류 보안 계획과 재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소외돼 있는 사람이고 카지랑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잡혀가기도 하고 네. 그 정보부한테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사토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작품이 완전 달라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좀 뭐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뭐 줄어든다거나 이럴까요? 일단 인류보안 계획도 그 처음에 그냥 신지 입장에서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 막 대단하고 약간 이런데 그거를 실제로 반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미사토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게 되게 부질없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어느 한편으로는 진짜 중요해서 약간 그 반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이면에 그 조종사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세대를 타는 그 기체들을 타는 애들에 대해서 네. 그런 과거나 뭐 감정을 엮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거랑 완전 상반되게 인류를 뭐 구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서 미사토가 본인이 잘못 조정을 하면 그 한순간 때문에 인류가 완전 망해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담고 있는 심적인 되게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에반게리온이 특히나 엔드 오브 에반은 더 그렇고 실제로 그 서드 임팩트만은 막아야 된다고 혹시 그게 들어가면은 자폭해버리자라고 실제로 좀 친한 네네네. 부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토의 입장에서는 세컨드 임팩트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이 어떤 인류 보안 계획의 반 정도 걸친 사람이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걸로 조금 보게 되면 정말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이럴 수도 없고 맞아. 자기가 그걸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책이 또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령. 저도 이번에 카칠하게 소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느낀 거가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게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미사토가 그러니까 리츠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 상관이긴 한데 그렇지만 리츠코는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기선실세잖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사랑했던 카지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르프의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배신 내부 그러니까 배신자잖아요. 카지는 거의 삼중 간첩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어디가 본인지도 모르겠어. 진짜 복잡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사토는 이 카지한테 원망도 느끼면서 카지가 전달해준 어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진실과 다른 진실을 마주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 네르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신지나 뭐 이런 애들 관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저 미사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중대한 임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뿌리는가. 애들 양육비와 펜펜이 먹어 치우는 것도 되게 심지어, 많을 텐데. 심지어 그 좋은 차도 첫 회. 날라. 첫 회 짜부대서. 아, 나름 되게 스피드 광인데 그것도 마음껏 취미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 삶이 좀 없고 네. 뭔가 좀 이제 너도 좀 뭔가를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차를 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말장난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산 게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어디 그럴 수 있어 맘 놓고 어디 휴가를 막 한 달씩 갈 수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미사토 복장도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집에서의 그 나시 빼고는. 네, 그거 빼고 그 직장에서 되게 불편해 보이는 약간 홀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맞아. 조끼에 어느 때 모자도 쓰고 있어요. 힐도 개빡세잖아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 되게 이상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보면서 그랬고. 근데 보면은 제3도쿄시에 그런 소위 말하는 여흥거리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애초에 거기는 그냥 뭐 애초에 약간 계획 계획 도시이면서 약간 요격 도시이면서 뭐만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막. 전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전 그 제3 도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미사토로 다시 좀 돌아오자면은 그래갖고 근데 그래도 맥주는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만 마시던데 기린이었나요? 에비스도 있고 기린도 있어. 근데 그것도 또 신극장에 올라가면 또 주종도 좀 바뀌고 사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웃겼는데 그거 보면서. 어쨌든 그거 보면은 미사토도 또 내적 갈등이 되게 내적 갈등이 되게 계속 들잖아요. 엄청날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가 어쨌든 보면은. 애들을 그냥 무작정 불러놓고 갑자기 에바에 타라 이러고 신지 특히 보면은 아니 얘네가 없으면은 망하는 주제에 그냥 그 조금만 조금 이렇게 달래주고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우쭈쭈 없이 그냥 없이 갑자기 타라 일단 한번 타보라고 일단 차봐 이거잖아요 아니면 꺼져 그러고 이제 네 삶은 속박될 거야 맞아 이러는데 그래도 그 중에 나는 조금 다른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결국엔 나도 리츠코랑은 다를 바가 없나? 라고 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실망이자 뭐 약간 회의를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입장에서도 에바를 신지에 태울 수밖에 신지를 에바에 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약간 도구로 보는 감정도 또 있단 말이에요. 신지를. 그러니까 되게 미사토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밖에 없어요 보면은 다 딜레마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몇 겹이 지금 겹쳐 있는지 그 심지어 좀 어떻게 좀 연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잘 해보려고 하던 카지가 그렇게 되면서부터 미사토는 진짜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신지의 내면만 그렇게 막 25화 26화 하나 극장판에서 그렇게 보여줬지만 사실 미사토의 내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TV판 25, 26화 보면은 뭐 누구의 경우 누구의 경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사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누가 보이후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보이후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남자의 시점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마더후드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 예,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어요. 이게 신지를 중점으로 딱 하면서 그 캐릭터 자체는 정말 엄청 입체적이고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되게 탄탄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팬팬님처럼 이렇게 더 많이 마음이 가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뭐랄까 미사토 죽는 것도 미사토 죽는 게 제가 어디 나온다고 얘기 말씀드렸더라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TV판? 아 엔드 오브 에바였던 것 같아 뭐 몸이 잘려있는 게 나온 때문에요 그 진짜 죽는 것도 근데 그게 그냥 보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는데 프레임 단위로 보면 허리랑 몸이 동강나서 완전 동강나서 죽거든요. 되게 잠깐 나와요.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죽는 것도 진짜 이렇게 기구하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사토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에반게리온이 제일 좋아요. 완전 자폭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때부터 에반게리온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큐가 좀 의외였었고 좀 안노가 변한 거겠지 40세의 미사토 어쨌든 미사토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미사토 재조명 돼야 됩니다 미사토 팬팬은 어디 가서 새 시대 에반게리온은 사실 미사토를 주인공으로 했어야 팬팬도 근데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안 나왔으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보면은 카지가 미사토한테 막 보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너한테 뭐 서른 몇 가지의 방법으로 보내겠지만 아마 모두 다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맞아. 사실 그 약간 둘이 섹스하다가 뭐 어디 약간 뭐 어른들의 사정처럼 하다가 옆에 빼놓은 게 그렇게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그 미사토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조명이 돼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미사토.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신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작품 자체가 신지가 주인공이잖아.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신극장판을 다시 보는데 네. 그 막 보고 신지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새끼 진짜 짜증나. 신지가 짜증난다고 느끼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랑 같이 본 애가 너 신지가 짜증나고 하면 너 꼰대 된 거라고 생각 쟤를 생각해보라고 쟤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네. 아무 이유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저기 타라고 해바니 노래 신지 당연히 저러는 반응이 당연한 건데 너는 이제 어린애 입장으로 야 네가 조금만 하면 세계를 구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감정을 얘한테 투영하는 순간 너는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어른의 사정이 하는 꼰대가 된 거라고 이래서 그때 제가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신지가 계속 그러잖아요. 나도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 다들 그러냐. 근데 아,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요. 되게 꾸물꾸물거리고 그 갑자기 맞아. 느닷없이 친구한테도 맞잖아요. 아, 맞아. 너 때문에 내 동생이. 걔도 보면은 나는 네한테 이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두 대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좋아서 타는 건 아닌데. 어, 맞아 맞아. 그리고 한 대 더 맞아. 아, 그러고 진짜. 이제 걔네를 또 LCL 거기에 타니까 얘가 완전 으악 하는 걸 보고 나니까 또 약간 반성을 어 맞아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신지가 좀 마음이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그 자기 혐오도 되게 심한 애잖아요. 자기 혐오도 정말 심하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 하이 아 미안해 미안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이의 처세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미안해라고 해버리면은 뭔가 어쨌든 그걸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실드를 치는 거죠 자기 감정 에이트 필드를 빡 엄청 빡센 애잖아요 에이트 필드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미사토로와의 이제 그 데뷔도 되게 저는 좋았던 게 신지랑 미사토 네네네 그럴 때 항상 신지가 무언가에서 누워 있으면은 신지는 자는 척을 하는데 연다하고 문 살짝 연 다음에 어쨌든 무언가를 말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토가 신지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고 엄청 우는데 그때 신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신지가 그렇게 됐을 때 미사토는 또 온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에 엄청 저한테 크게 왔었어요. 그런 왜냐면 저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엄청 했었고 전 자기 혐오도 되게 심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겁나고 상처받을까 무서운 게 결국엔 내 안으로 와서 누군가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귀찮기도 하고 아까 준 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복합적인 그런 진짜 이상한 감정들이 똘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게 신지라는 애로 나온 거예요. TV 그 에반게리온이나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그리고 걔는 또 엄청난 책임을 또 갖고 있고 그치. 또 공교롭게도 걔가 엄청난 또 싱크로도 대단하잖아요. 하필이면 아빠가 버려놓고 아빠가 불러서 땄는데 걔 싱크로가 제일 좋고 왜냐면 그 코어에 이제 이카리 유이가 있다라는 게 정설이니까 그러니까 아스카는 내 존재를 위해서 타고 엄청 노력하는 애인데 신지 빠가 신지가 대충 그냥 대충 나도 싱크로 맞고 그러니까 완전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지라는 캐릭터가 저는 되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중학교 때는 뭐 아스카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보통은 아스카를 좋아하지 않나요? 뭐 레이가 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실례지만 좀 빠은 사람들은 레이를 좋아했던 거 같아요. 왜 레이가 예쁘잖아요. 아까 이제 뭐 야, 단순히 이제 외모 뭐 취향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냥 좀 빨간색을 선호해서 이호기 그러니까 액션이 특히나 이호기가 액션이 가장 멋있잖아요. 에반게리온에서 뭔가 몸을 쓰는 맞아. 그런 면에서 이호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그 아스카랑 신지랑 둘 다 좀 저는 공감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을 때는 되게 제가 신지 랑 어떤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 저가 특히나 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숨기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말을 되게 세게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좀 실망을 하기 싫어서 미리 그 좀 이제 내가 겪을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아스카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좀 지금 돌아보면은 아 나한테 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싶어서 아스카한테 공감을 했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스카가 좀 약간 능동적이고 엄청 막 엄청 당돌하잖아요. 애도 네, 그러니까, 애인데 자기 존재를 막 알기 위해서 막 그리고 카지한테 막 좋아한다고 엄청 계속 들이대고. 어 그러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약한 면이 있잖아. 어 맞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그게 모의 포인트지 사실 아스카는. 근데 이제 레이는 계속 할 수 없음 말 수 없음. 그게 또 모의고. 소위 요즘 애니메이션은 이제 좀 맥락 없이 나오는 그런 츤데레 캐릭터들과는 좀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원인이 확실하게 제공이 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그 캐릭터의 동기가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엘리트가 되려고 하고 에바를 타서 최고의 파일럿이 되면은 나를 좋아해주겠지라는 어떤 인정욕구 그리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바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그것도 되게 있고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나는 에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면은 아스카가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인 게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신감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일수록 어떤 한 지점이 꺾여버리면은 완전 박살이 나고 실제로 아스카는 그렇게 되잖아요. 뒤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근데 이제 엔드 오브 에바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시 뭔가 나 드디어 깨달았어 하면서 이제 막 엄청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건 치명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코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제 완전 뜯어먹히는 맞아, 맞아. 그러면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되게 좀 레이랑 아스카라는 좀 대비되는 캐릭터를 하면서 이게 뭐 조금 뭐 소위 말하는 장사 속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두 개 다 되게 둘이 다 다르고 네. 스타일도 완전 다르면서 성격이나 그쵸. 이런 부분 여러모로 되게 달라요. 색깔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네.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누가 막 편의점 사장이 막 알바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뭐냐고 하니까 네. 아니 얘가 뭐 그러니까 둘이 레이랑 아스카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아이 뭐 요즘 애들이 무슨 애니메이션 갖다 싸우고 있냐고 그냥 적당히 뭐 들어가라고 하니까 한 명이 아 제가 뭐 아스카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니까 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생각했어. 너 그 말은 당장 취소하라고. 아스카가 뭘 아니 뭘 어쨌다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생각한 건데 약간 이제 반 농담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레이의 컬러 테마는 약간 좀 파란색이고 네. 그렇죠. 이제 아스카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보라색이 된단 말이에요. 어 초옥이? 어 초옥이네. 뭐 약간 그런 것도 재밌고 그거 생각도 못했었네요 저는. 확실히 그림 그린 사람. 확실히 이제 레이가 이제 좀 차가운 캐릭터. 그렇다면 아스카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그럼 서비스.